귀를 감당하지도 못할 주제넘은 망발을 최초된 괴뢰당국은 가장 참혹하고 초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족화의 협의의 대변인 성명. 조선인민의 절천주원수온 비제의 최후 멸망을 선고하며 이 행성을 들었다 놓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도 시험 발사에 연이은 대성공의 혼미백산한 미국이 6일 초라하기 그지없는 유엔 고수기를 통원하여 또다시 대조선 제재 결의 제2372호라는 것을 조작해냈다. 우리의 자비적 핵무력 강화를 어떻게나 막아보려는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에 따라 조작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제재 결의 제2372호는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에 대한 극악무도한 유린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이 불법무법의 범죄문서를 조작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오중이 또중이들도 우리의 초강력 대응이 두려워 긴장하고 있는 때에 한갓 식민지 하수인에 불과한 괴뢰들이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널려대며 북대기 속에 쥐새끼 소리를 내지르고 있는 것이다. 유엔 결의가 채택되자 괴뢰 총화대 것들은 누구에게 선선을 떼울 새라 쫄딱 나서서 만장일치로 신속히 결의안에 채택된 것이 중요하다느니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합의한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느니 하고 혓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주제넘은 망발을 최초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괴뢰 외교부 것들은 이번 제재결의 채택으로 북의 외화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느니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자금 조달 통로를 차단하는 데서 실효적인 의미가 있다느니 북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으며 필리핀을 생각하고 있는 괴뢰 외교부 장관 강경환여는 유엔결의의 성공적 채택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한다.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 효과가 있을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입뿌리를 마구 놀려댔다. 그것도 모자라 괴뢰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이라는 것을 통해 유엔결의 제2371호 채택을 환영한다느니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느니 하면서 북은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유엔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미친 수작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고 있다. 그야말로 동족을 외세의 아가리에 밀어놓어서라도 상존의 환심을 사보려는 천하역종 무리들만이 자행할 수 있는 친미사대 매국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는 자비적 핵무력 강화 조치가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공갈에 따른 정정당당한 선택이며 이번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가 분별을 잃고 객쪽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의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였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리고 남조선 남국에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골거들며 보수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오묘한 짓을 계속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괘씸할 기회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패당은 우리의 인내와 아량을 악용하여 그 무슨 독자 제재를 운운하다 못해 미국 산전의 범죄적인 대조선 제재 압살 책동에 돌격대로 나서는 위험천만한 도박에 소슴없이 뛰어들고 있다. 이 추악한 행태는 괴뢰들이야말로 미국 산전과 한짝이 되면 되었지 달리는 될 수 없는 가련하기 그지없는 미국산 삽살계 보수패당의 조금 더 짝지지 않을 동족대결 광신잔무리이며 남조선 각계층이 이런 천하의 정치 속물들을 넣고 북남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괴뢰 당국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결의에 합세에 나서는 것으로서 저들의 대화 타령이 결국 속이 없는 겉발린 수작이며 우리를 동족으로서가 아니라